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말레이시아 국경절에 저음해서 이 나라 국왕 알 술탄 알무타시무 빌라히 무시부딘 뚜안쿠 알하지 아부둘 할림 무하드잠 샤후 이분이 알 마루흠 술탄 바둘리 샤후에게 8월 3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호상지익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